예,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할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면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안디옥에 생겼던 이방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으로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오늘 말씀해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또 전하여지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말씀에 묵상하다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또 보게 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가지셨던 교회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땅끝까지. 이제 그 일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근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그 검다, 흑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 이 사람은 왕족과 관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핍박자였던 바울, 사울.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그런데 이 섬겼단 말은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할 때 무엇하면서 예배했다고 그러냐면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에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선교하는 일인데요. 외국에 나가서 이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 실행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일이 시작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일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죠? 4명의 목회자들이 있었고 5명의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 목회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안수하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낸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며 결정한 것, 그냥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 기도하며 결정하고 실행한 일을 오늘 교회 성경은 교회가 한 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또 눈여겨봐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두 사람이 이제는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나갔다, 아니면은 동료 목회자들의 부르심을 받아 나갔다라고 안 하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구브로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음성을 듣고 그들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낸 것인데 그냥 1차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이 한 일 같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교회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질서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들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마음을 주셨고 그들이 그 일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함께 한 교회가 이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일원들이 봤을 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와 사울은 당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와 마찬가지였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수석 부목사님 이런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을 기쁨으로 같이 맞이했고요. 4절에 보면 이것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부르시고 교회가 이 일을 했지만 그것을 누구의 보내심으로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긴다면 여러분 물론 목사님이 표면적으로는 아 나에게 이 일을 맡겼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인식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가 되는 거고 목사님을 교회의 대표로 인정하며 그것을 교회의 부르심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의 부르심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할 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과 바나바는 이 일에 대해서 아 나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 1차 전도 여행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2차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기는 하지만 그들이 한 평생을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그것을 성령의 보내심으로 인정하며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아갔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반대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보면 배가 파손하는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돌에 맞기도 했고 매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의 부르심을 성령의 보내심으로 인정하며 그 일에 충성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4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인정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며 보냈던 교회에 또 순종함이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교회의 결정을 성령의 보내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순종하며 충성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꼭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자리, 부르신 자리, 사람을 통해서든 교회의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일로 나에게 주어졌던 그것이 교회의 이름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게 교회의 대표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5절 이후에 보면 이제는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구브로라는 섬에는 살라미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바보라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 안에 살라미라는 도시와 바보라는 도시가 동과서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첫 번째는 살라미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섬을 쭉 훑어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에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면서 특별히 이 바보라는 도시에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휘어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는 이것을 방해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도와줘야 되겠어요? 방해해야 되죠. 이 말씀을 듣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술사인 자기를 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8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자꾸 힘을 씁니다. 그때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 예수라는 거짓 마술사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이 예수 믿는 것들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했던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라보면서 이 마귀의 자식아 어찌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느냐 그 일을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눈이 진짜로 멀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시작됐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힘쓰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10절에 그거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오고 방해가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사역을 관둬야 돼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 또 교회 주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가며 이 방해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드러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도 오고 방해도 오고 핍박도 올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반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나눈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어려움과 힘든 일 앞에 쓰러지고 낙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려고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지치고 또 교회에도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적과 방해와 핍박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주의 보내심을 따라 주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것들을 깨달아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때로는 대적하고 힘들고 방해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능히 감당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